여 내가 모르게 다 숨기지 그랬어 아니 네가 지금 만나는 그 얘는 어땠어 대체 뭐가 놀래켜서 뺏어가게 했어 그 요인이 뭐였어 넌 확실히 돌았어 Hey girl 왜 몰라 우린 이미 끝났다는 걸 눈치가 없어 나는 너를 버렸다는 걸 이제 그만 놓아줘 네가 참고 있는 건 짜증나고 아심한 여자의 미련인 걸 어떻게 네가 내게 이럴 수 있어 됐어 변명은 필요 없어 애써 그렇게 눈물 연기한 거였어 내게 이런 짓을 한 너 확실히 미쳤어 야 이제 좀 그만해 이러면 나도 지겨워 다른 여자 만난다는 게 그렇게 열받아 나도 마음 아파 며칠 전 술도 방치해봤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더 이상 너 안 되겠어 사랑해 물어봐 이러라 대답해 우린 어떻게 헤어진 건지 얼마나 더 많은 너를 속여내고 또 누굴 가진대도 너는 날 채울 순 없을 그래 뭐가 문제냐고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하나부터 열까지 내 모든 걸 줬잖아 그걸로 부족했어 선물 하나 해줘봤어 단지 그게 문제였어 그게 너만 달랐어 선물도 많이 사줬고 날 편하게 해줬어 내 마음은 어느새 그녀한테 끌려갔어 이 바보야 너 잘 들어 난 네 지갑을 채워주진 못했지만 네 마음만은 채워줬어 넌 내 옆에선 내 전부이지만 그의 옆에선 악세사리 뿐이야 아니야 누구보다 날 사랑한다는 그게 말 들 믿어 내 생각은 반대야 넌 너무 물질에 늪에 빠진 건 아니까 난 걔가 좋다니까 한순간의 추억을 놓을 수 있는 너에게 질렸어 그런 날 만났다는 것에 난 수치스러워졌어 사랑해 물어봐 이러라 대답해 우린 어떻게 헤어진 건지 얼마나 더 많은 너를 속여내고 또 누굴 가진대도 나는 날 채울 순 없을 거야 오빠 내 전화 왜 피해? 자꾸 왜 이러는 건데 지금 나 가지고 논 거 아니지? 그래도 가지고 놀았다 알았으면 이제 그만 연락해 우리 사랑하잖아 왜 그래 너 진짜 순진하다 너 같은 애는 한 둘이 아니야 정말 무섭다 어쩜 그렇게 잔인해? 잔인? 내 잔인한 거 보여줄까? 사랑해 물어봐 이러라 대답해 우린 어떻게 헤어진 건지 얼마나 더 많은 너를 속여내고 또 누굴 가진대도 나는 날 채울 순 없을 사랑해 물어봐 Yeah.